제13과 쇼핑 Lección 13 de compras 여기가 한국 토산품점입니까? 여기가 한국 토산품점입니까? Aquí es la tienda de artesanías coreanas? 그렇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Sí, aquí es. ¿Qué desea usted? 한국 도자기를 사고 싶습니다. 한국 도자기를 사고 싶습니다. Deseo comprar una porcelana coreana.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Venga por aquí.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Qué le parece esta? 조금 더 큰 것은 없습니까? 조금 더 큰 것은 없습니까? ¿No tiene usted otra un poco más grande? 이 청자는 어떻습니까? 이 청자는 어떻습니까? ¿Qué le parece esta porcelana verde? 좋습니다. 얼마입니까? 좋습니다. 얼마입니까? Me gusta. ¿Cuánto cuesta?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입니다. Cuesta 100.000 wones. 너무 비쌉니다. 조금 더 싼 것은 없습니까? 너무 비쌉니다. 조금 더 싼 것은 없습니까? Es demasiado cara. ¿No tiene otra un poco más barata?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Entonces, ¿qué le parece esta? 이 백자는 7만 원입니다. 이 백자는 7만 원입니다. Esta porcelana blanca cuesta 70.000 wones. 좋습니다. 그것을 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사겠습니다. Bueno, compraré esta. Hasta aquí la lección 13. Veamos a continuación las palabras principales. 토산품점 Tienda de artesanía. 도자기. Porcelana. 사다. Comprar. 크다. Grande. 작다. Pequeño. 청자. Porcelana verde. 비싸다. Caro. 백자. Porcelana blanca. Veamos ahora el vocabulario relacionado. Tiendas. 시장. Mercado. 백화점. Almacenes. Supermarket. Supermercado. 식료품점. Abacería. 정육점. Carnicería. 채소가게. Verdulería. 담배가게. Tabaquería. 양복점. Sastrería. 양장점. Modistería. 보석상회. Joyería. 토산품점. tienda de artesanías? 골동품점. Tienda de antigüedades? 빵집. Panadería? 양화점. Zapatería? 서점. Librería.